기나긴 밤 안복된 bad dream 세상을 다 가렸어 mistake 아득한 sight 틈에 가려진 그 맘이 느껴지는 걸 마주하지 못한 맘이 어둠 속에 숨어 baby 또 간주받아 쌓일 your tears 넘칠듯 차오르고 있잖아 So why you playing it cool 지내는 감정 다 빠짐없이 scrap now 외면할 필요 없어 do it do it over 다 짙어진 무지개 달아서 달아 uh-oh focus 수많은 에피소드 사이에 스며 수 없는 emotion 번져오듯 조금씩 다가와 모여진 이 감정들의 light 그럼 뒤로 숨긴 맘만 하나 둘씩 꺼내 set free 잠시 잊었던 모든 feelings 조금씩 떠오르고 있잖아 So why you playing it cool 눈앞에 아른거린 blue 모두 흘러낸 blue 열쳐지는 눈부신 sight 마주본 우리 또 다른 빛을 내는 걸